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대표종을 수여하는 모임이 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대회 참가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